사소되지 너를 잊어버리는 건 내가 무너져 너를 지우는 건 언젠가 너를 잃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시간이 너를 떠나가게 만들겠지만 나는 그것조차 시간이 너를 떠나가게 만들겠지만